경의하는 최고 령도자 김정은 동지의 혁명활동 소식을 최근 여러 나라와 지역에서 보도했습니다. 쿠바의 프렌사 라티나 통신, 이란의 파르스 통신, 프레스 텔레비전 방송, 인디아의 신문 스테이츠맨, 인디아 아시아 통신, 인터넷 통신 보이스 오브 밀리언즈, 미얀마의 신문 더 글로벌 뉴 라이트 오브 미얀마, 인터넷 신문 D2 루인, 텔레비전 방송, 중국의 신화통신, 이집트 신문들인 알야움 알사비야, 알파즈르, 볼가리아 베띠아 통신, 러시아의 따스 통신, 리아 노보스치 통신, 영국의 BBC 방송, 주체 사상 및 선군정치 연구 네팔 기자협회 인터넷 홈페이지 주체 네팔, 민주공고 주체 사상 연구 전국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는 경의하는 최고 령도자 김정은 동지께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2차 전원회의에서 최근 국제정세를 분석 평가하시고 조성된 정세에 대처한 과업들을 제시하신 소식을 전했습니다. 러시아의 렌테웨 텔레비전 방송, 젠트루 텔레비전 방송, 러시아 24 텔레비전 방송, 1 텔레비전 방송, 인터넷 홈페이지 이루쿠츠크 블로그 스포트루, 중국의 홍콩 대공보, 명보, 문해보, 봉황위성 텔레비전 방송, 중국 보도망, 도이칠란드 반제연단 인터넷 홈페이지 현지지도 소식들과 백두산 체스코 조선친선협회, 나이지리아의 본부를 둔 조선인민과의 친선 및 연대성 아프리카 지역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들은 경의하는 최고 령도자 동지께서 당중앙위원회 제7기 제2차 전원회의 참가자들과 함께 금수산 태양궁전을 찾으신 소식도 전했습니다. 경의하는 최고 령도자 김정은 동지께서 조선인민군 제810 군부대사나 1116호 농장을 현지 지도하신 소식을 이루쿠츠크 블로그 스포트루, 파트리오티 모스크바, 오늘의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을 비롯한 러시아의 인터넷 홈페이지들이 올렸습니다. 출판 보도물들은 경의하는 최고 령도자 동지의 사진 문헌들을 모시었습니다.